인턴 스테파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책사 양책사입니다. 훈쌤과 스테파니 인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입니다. 와! 왠지 와 하는 게 조금 관상화 됐어? 아니요. 뭔가 되게 뭐지? 왜 이렇게 애기 같지라는 느낌이에요. 뭐 굳이 와 할 건 없어도 하는 거죠. 아니 와 하는 거 좋아요. 스테파니는 밝게 가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동성장 별이 빛나는 밤의 2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조만간 편집이 돼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예. 별밤 2부에서는 선배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살아온 삶과 투쟁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 보통 밤 11시에 시작을 해서 12시 반 1시에 끝나요. 예. 하루 일정이 다 끝나고 별밤 1부 결합했다가 2부 사이를 보면 좀 피로도가 쌓일 법도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 이게 피곤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 아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살아온 이력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살아온 그 과거에 그 인상 깊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특히 역사 속에 함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선배님들의 모습 그리고 그 내공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매번 많이 배우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 업로드가 되면 우리 인턴 스테파니의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날 있던 별밤의 민족일보 기사가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네. 보면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고 하는데 1부랑 2부 사진도 같이 올라오면은 2부 느낌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1부가 공식적인 행사로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뭐 공연도 보고 끝난다면 네. 2부는 그 이후에 소소한 이야기, 더 뭔가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되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네. 느낌이 든다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자주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 민족일보에 올라오는 기사와 사진들을 보면 특히 우리가 여기가 단전이 된 이후에 어둠 속에서 초를 켜놓고 쭉 진행을 하는데 그 사진을 보면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 고우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인가?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고우가 당시에 그 가난하고 힘든 농민들의 삶을 애정이 있는 시선으로 그림을 그린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쩌면 그런 것과 약간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이나 조건은 불리한 상황이었던 거죠. 단전이라는 불리한 조건.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안 탄압이 들어오면은 더 어수선하고 더 공안 탄압을 더 세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그 상황을 좀 더 다정하고 뜻깊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사진 속에도 잘 드러나고 그 사진의 모습이 훗날 봐도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타결, 4.16 세월호 일주기, 그리고 정동영 관악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과 마지막으로 코리아연대 농성단원 7명이 삭발한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이 되었는데요. 이란과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국이 벌이고 있는 핵협상이 마감 시한을 2일을 넘긴 끝에 이란이 농축 우라늄 사용을 10년간 제한한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1만 9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6,104개로 줄이고 앞으로 15년간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1만 킬로그램에서 300킬로그램까지 간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인 대가로 미국 등은 이란에 가한 핵개발 관련 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합의 타결 후 이란 하산 로하이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범익에 도달했다. 합의안 작성을 즉시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등이 발표한 이날 합의의 명칭은 포괄적인 공동행동을 위한 계획 범위입니다. 이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비견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등은 이러한 큰 틀의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란은 반미 대결전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뭐 북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쿠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중요한 그 반미 국가의 한 축인 이란이 현재 미국과 핵 협상을 타결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훈쌤의 분석 바랍니다. 예, 그 닥터 스테판에서 북과 대유대자본과의 전면전에서 비유적으로 북을 머리라고 한다면 이란과 쿠바를 오른팔 왼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오른다리 왼다리로 비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결국 이번 협상 타결로 오른팔 왼팔 문제가 이제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 관계가 적대 국가 관계인데요. 2002년 미 부시 대통령의 반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북과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할 정도로 적대적이었죠. 그 이란의 핵협상 타결을 그 액면만 보자면요. 마치 이것은 지난 북이 93년 NPT 탈퇴 이후에 핵 위기에 이은 핵 타결까지 가는 그 협상 과정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002년 그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한 설이 공개되면서 13년 만에 미국과의 협상 끝에 결국 타결이 됐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 또는 축소하고 그에 따른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 언론 발표용이고 결국 보면 이제 이런 북을 중심으로 한 이 반미 대결전에 미국이 무릎을 꿇고 그에 따른 대결 봉쇄 정책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접어드는 그런 과정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전에도 보면 미국이 북과 핵협상을 할 때 경수로를 지어주고 그동안 그에 따른 에너지 손실분을 중류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란도 아마 그런 과정과 유사하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핵협상 타결의 정치적 의미는 뭔가 라고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을 비롯한 유대 자본이 북을 중심으로 한 아까 그 4개국 동맹국들에 대한 협상으로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북미 대결전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협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2014년 12월 19일 날 54년 동안의 냉전 관계를 깨고 양국 수교 정상화를 선언한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올해 2015년 4월 4일 이란과 핵협상 타결을 했죠. 이런 일련의 흐름은 결국 국미 대결전이 클라이막스를 찍고 지금 대단원의 마무리 단계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어디냐? 어디겠어요? 북미 협정이 타결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과의 어떤 협상이 마무리 이제 타결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데 지금 뭐 그동안 나왔던 정보에 의하면 지난 그 107회 닥터 스테판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작년 8월에 미 군용기가 방북을 하고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11월 달에 또 방북을 했죠. 그리고 올해 또 3월 26일 날 미 특사가 또 방북을 했는데 이런 여러 차례 방북을 통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협상 과정들이 언론에 흘려지게 됐잖아요. 네. 지난번 이제 인터넷에도 이야기했지만 워싱턴 타임즈가 북과 미국이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흘렸고 또 이례적으로 미국의 북부 사령관이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인정하고, 심지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조차도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조만간 북미 간의 대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대타결이 임박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훈쌤의 분석을 들어보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북미 간의 그 협상 타결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북미 간에는 그 협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 이제 북미 간 군사 대결로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와 지금 확실히 정세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 북미 관계를 보면은 북과 함께 그 미국의 반미 대결전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예. 그런데 현재는 북을 정점으로 한뭐 이란과 쿠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등등의 나라들이 반미 대결전의 전선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제 정세가 과거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더욱더 발전했다. 그 발전한 와중에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이 타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상은 그 결과물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북이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했어요. 이 중수로 발전소에서는 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 플루토늄이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수로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이제 북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군사적 봉쇄와 경제적 제재를 했던 것이 90년대 초반, 93년부터 쭉 이어졌던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핵 위기설이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협상과 군사적 또는 경제적 제재, 이런, 공방전이 계속 오고 갔었는데, 그 공방전이 결국은, 98년 이후로 그 미국과 북이 핵 협상을 타결하게 됩니다. 북은 미국의 이런 중수로 발전소 가동 중단을 수용하면서 대신에 그것에 대한 에너지 손실분이 있잖아요. 그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는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그 에너지 손실분에 대해서 미국은 중류를 매년 얼마씩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죠.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핵협상 타결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란도 핵발전소를 건설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또 핵무기를 만들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 봉쇄와 군사적 제재를 같이 병행했는데, 이런 2002년 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공방전을 계속 벌이다가 결국은 타결을 했죠. 마찬가지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 내용인데, 그때 93년도에 그런 북핵 위기였 때는 사실은 이제 닥터 스테판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뭐 중유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2년 전에 강정구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거든요. 북미 관계에 대한.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서로 이제 이행해야 될 사항은 있잖아요. 근데 북의 경우에는 거의 한98% 이행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도 채 이행을 안한 거죠. 제가 그 수치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이행을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근데 김일성 주석 급서 이후에 북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은 절대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은 실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고 고난 행군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럼에도 이제 그 고난 행군 시절에 군사력을 계속 구축을 하면서 미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북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뭐 믿었다기보다는 닥터 스판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었는데, 결국 북은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무엇이냐? 결국은 미 유대 자본들을 꺾기 위해서는 전 세계 동맹국들의 무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란을 무장을 시키는 데서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군사 전문가들이 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란의 여러 가지 핵무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공급함으로써 이란의 이 무장을 도우면서 반미 전선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힘으로 98년 이후에 2000년도에 북미 그리고 반미 대결전을 벌입니다. 보면은 미국이 이제는 대놓고 북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만 해도 3월 26일에 그 미 특사가 방북을 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기 쉬운 나라가 평양인 것 같다. 이 정도면. 그런 이제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쿠미 관계 정상화를 놓고 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아 진짜 뭔가 국제사회가 변화되고 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란과 핵 협상 타결 이후에 바로 나온 언론 그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북미 관계는 다르다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국제정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북미 관계가 조만간 변할 것이다 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는 다르다라고 물타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오히려 더 북미 관계가 조만간 결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확신과 기대를 심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핵협상 타결 그리고 쿠바 수교는 과거 80년대 90년대에 미소 미중의 그런 냉전 체계가 허물어지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관계 개선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국면이 전환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과 미국의 협상 타결이 정점에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박근혜 정권 지금 3년 차에 들어섰잖아요. 네. 근데 뭐 잠시 후에 세월호 이야기도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럼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오니까 아,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오히려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든 것들을 실천을 하면서 푸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전국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태야겠다. 이걸로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지. 만약에 힘들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아, 저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죠. 네. 제가 든 생각이 박근혜 3년 너무 힘들어서 나머지 임기까지 다 채우다간 내가 명줄이 줄어들겠다. 이거 빨리 끌어내리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그러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거는 제 생존의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이런 국제 관계, 특히 반미대결전과 직결이 되어 있고 그 반미대결전과 박근혜 정권 또한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미대결전의 그 결정적 시기가 하루빨리 도래해서 남코리아 안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그리고 코리아 반도의 통일의 문제가 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유가죽은 물론 이석태 특위위원장까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이 특위의 시행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력 규모 및 구성을 비교해보면 세월호 특조위는 125명으로 상임위원 5명, 공무원 50명, 민간 70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수부의 입법 예고안을 보면 인력 규모는 90명, 그리고 구성으로는 상임위원 5명, 공무원 42명, 민간 43명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인력 규모의 3분의 2 정도로 축소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직제를 보면 세월호 특조위는 사무를 담당하는 1처, 그리고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분야인 3국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획 해저 담당이 1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국을 담당하고 있고요. 고유 업무의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는 행정사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특조위에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사무를 담당하는 1처, 그리고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1구, 그리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담당하는 2과로 나뉘어져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휘 감독 권한 없이 심의 업무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처 소속 기획조정실이 진상규명 등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세월호 특조위는 제한 없는 진상규명조사, 해양사고 외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종합적인 안전사회 건설 업무, 그리고 피해자, 피해 지역의 지원, 종합점검, 이러한 것들이 업무 범위라면 해수부 입법 예고하는 진상조사 범위를 정부조사 자료 분석으로 국한하고 안전사회 건설 범위를 해양사고 분야로 축소하며 피해자 지원으로 국한하는 등 인력 규모 및 구성 면에나 직제에서나 업무 범위에서나 당초 예정되었던 세월호 특조위 시행령에 비해서 대폭 축소된 안이 현재 입법 예고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시행령을 좀 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네. 인력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요. 그런데 이 지금 시행령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어놓은 조사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는 결국 진상규명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의무,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까지 좀 준비해 놨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네. 지금의 정부 시행령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대폭 빠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사무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행정 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곳인데 네. 그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뭐 이 전체 국을 관할하고 업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건데 네. 해수부 또 공무원도 파견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수부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데잖아요. 이런 세력들을 그대로 다시 권한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예. 게다가 그 진실규명을 위해서 알아보는 자료가 정부 조사 자료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민간에서 조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우린 이것만 조사하고 나서 진상규명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행령 안에 있는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이 신설된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핵심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과 청문회 업무와 특별검사 임명 요청 등의 역할을 법무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 점을 들어서 정부의 영향력 하에 세월호 특조위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라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소부의 입법 예고안을 보면은 실제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걸로 딱 돼 있어요. 그럼 그냥 공무원이 다 하는 거네요? 근데 단순히 공무원이 다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는 사실 이 세월호 사건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고 대처를 빠르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일종의 가해자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조사 대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해자가 이거를 오히려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진상이 규명될 것인가. 야, 이건 뭐 국정원 셀프 개혁이랑 똑같은 소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업무 범위를 놓고 봐도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종합적인 안전사회 건설이 업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 범위를 보면요. 세월호 특조위가 낸 게 진짜 합리적이에요. 진상규명조사 제한 없이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해양사고 외에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종합적인 안전사회 건설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에서 내세운 그 업무 범위는 단순히 유가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범위로 확대를 시킨 거예요. 사실 세월호 사건은 진상규명돼야 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런 절차들이 완수된 이후에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닌 게 세월호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짜 종합적인 안전사회 건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업무 범위에 넣었는데 오히려 해수부에서 제출한 사안에서는 그냥 해양사고 분야로만 딱 축소를 한 거예요. 의지가 없네요. 의지가 네. 없어. 그리고 피해자 지원으로만 축소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저는 성동격서격 아니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초점은 뭐냐면 저는 세월호의 인양이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뭐 세월호 인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손실도 크고 또 과도한 비용 때문에 인양할 필요 있겠냐 이제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시행령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분란을 일으키면서 또 다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그 세월호 인양이라든지 세월호에 가장 근본적인 박근혜 대통령 지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묻혀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안타깝고 다행히 유가족들은 그 본질을 분명히 깨뚫고 이번에 지금 도보행진 하고 있잖아요. 도보행진 한 가운데서 가장 그큰 슬로건이 진실을 인양하자. 또 이런 얘기들을 걸고 또 이런 뭐 짜질구리한 뭐 보상이 어떠니 이거는 진짜 유가족들을 두 번, 세번 죽이는 꼴이에요. 아이들, 그 그렇죠. 유가족들을. 근데 그런 능욕하는 이런 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될것 같아요. 의지도 없고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세월호 문제를 은폐하고 가리는데 급급한 이런 정부의 시행령과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대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때가 됐다. 그 분노에 이거 그야말로 분노거든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그 분노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파행이 되었는지 그 일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2014년 5월에 여야의 세월호 국정조사가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7월에 세월호 특별법이 결렬되고요. 8월에는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 9월에는 여야 유가족 3자 회동의 협상이 다시 결렬이 되고요. 그 이후에 10월에 세월호 3법이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세월호 3법이 국회 통과하게 되고요. 2015년 2월 1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직제 예산안이 정부에 송부가 됩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후 3월 9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7인이 전원위원회를 개최했고요. 3월 16일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 늑장으로 특별조사위 출범을 못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즉, 정부는 출범을 최대한 늦추고 특조위의 인원 및 재정의 축소를 노린 것으로 사실상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요. 즉,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 특조위 출범을 4.29 재보선 이후로 미루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고 있고, 실제로 김재원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 이후에 사실상 특조위 활동이 전부 다 멈춰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30일 오후 4.16 가족협의회,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였는데요. 청운동에서 경찰과 대치 중에 유가족 한 분이 폭행 및 체포, 연행되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2일에 있었던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하는 정부 규탁 및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공동 주관했으며 유가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다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꽃배기도 안 보이더니 오늘은 많이 오셨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나라에서 내 새끼를 낳고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 지금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됩니까? 대한민국에 대통령 있습니까? 대통령 있으면 나와! 대통령 있으면 나와! 내 새끼 살려내! 내 새끼 살려내, 그 우리 애들 살려내. 그러면 우리 그대로 가서 우리 그대로 가서 생활할 거야.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내 새끼들을 진도 앞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놓고 산 애들을 그 친구들이 가는 모습을 그대로 수장을 시켜놓고 이 부모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울부짖는데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밝혀달라는데! 그 돈 한 푼 주면서 애딱 먹어라. 니가 처먹어라, 이씨. 너나 처먹어. 난 내 새끼 어떻게 갖는 거 똑바로 알고 죽어야 되겠어. 나 이러고는 도저히 미쳐서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분들이요, 우리 동물을 원숭이 보듯이 보지 마세요. 나 여기 기자분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모두 똑바로 해주죠. 야, 똑바로 나가세요. 똑바로! 이 대한민국이 현실이 이런데, 대한민국이 썩어가는데, 대한민국이 악마들 밖에 사는 데가 아닌데, 왜 이 부모들한테만 잘못했대? 왜 이 부모들만 잘못했대? 우리가 내 자식들 죽였어? 우리가 내 자식들 죽였어? 내 자식이 어떻게 갔나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왜 이렇게 몰아붙여? 왜 이렇게 몰아붙자? 똑바로 보도해. 작년 소용이잖아. 똑바로 보도해. 이 썩어 빠지고 이 더러운 대한민국, 이 내 새끼를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내 새끼들을 이렇게 보냈어. 이거 진실을 밝혀야 돼. 나는 이대로 못 죽어. 나는 이대로 못 죽고 내가 억울해서 나는 못 죽겠어.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왜 갔는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알고 싶어. 똑바로 보도하세요. 똑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마 아빠들이요, 제발 좀 깨어나세요. 전신 박짝 차리고 좀 삽시다. 정신 박짝 차리고, 예, 미래에 살아있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애들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엄마 아빠들 좀 있으면 죽을 건데 평생 살 거 아닙니다. 좀 있으면 다 죽어요. 예? 살아있는 대한민국 애들한테 좀 안전한 나라 좀 만들자고요. 예? 근데 우리 뭐 세월호 가족들만 욕심 부려가지고 이게 뭐 그런 줄 알고 지금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예,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들, 대한민국 어른이라면 정신 좀 차립시다. 제발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확 뒤집어버리자고. 좀 못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잘 살아보자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왜 이렇게? 예, 그냥 이 호성이 엄마는 그냥 미쳐서 미친 엄마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들 애들 똑바로, 애들 똑바로 된 미래를 좀, 애들 살게 된 나라를 좀,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움직여. 이날 52명의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팽목항에서 4명의 유가족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안산에서 행진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18명의 유가족이 추가로 삭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 유가족들이 시행령 안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이고, 그런데 더욱더 분노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서 정부나 언론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세월호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빵빵 터뜨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화났어요. 예, 그래서 유가족들은 더 분노하는 거죠. 내가 지금 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고 이러는 거다, 그리고 이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런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물타기가 있었는지 우리 스테파니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자 종합일간지 세월호 관련 기사 1면 제목을 보면요, 우선 서울신문에서 세월호 배 보상금 학생 8억 2천만 원, 교사 11억 4천만 원이라는 게 떴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도 이제 세월호 배 보상이 학생 1인당 8억 2천만 원씩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억대 넘는 보상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경향신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월호를 돈으로 덮으려는 정부라고 하는, 지금 세월호 시행령이 문제가 되자마자 세월호 시행령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보다 보상금 내용만 갑자기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나 이 기사 전에는 실질적으로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8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먼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부당한 유가족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들을 덮으려는 거를 보상금 액수로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우스운 게 오마이뉴스에서는 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8억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기사화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왜냐하면 기사마다 액수가 다 달라요. 한국일보는 4억이라고 얘기하고 조선일보는 8억, 뭐 세계일보는 8억, 서울신문은 뭐 학생 8억, 교사 11억 막 이런 식으로 액수가 처음엔 8천만 원이었던 게 나중에 4억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8억, 11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배보상 문제 또한 정부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도 없으면서 이렇게 언론에서 물타기를 위한 목적으로 내보냈다라고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네, 거의 저도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돈으로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면서 이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언론의 작태는 네.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 저의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호성 엄마의 그 절규 있잖아요. 그 특히 언론에 질타하는 그 절규를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지금. 심지어 4월 2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또 사람만 다칩니다. 라고 하면서 세월호 인양에 반대하는 글을 적었어요. 이어서 대신 사고 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는 겁니다. 라고 제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김진태 의원이 얼마나 논리가 없는 사람이냐면요. 구조를 하기 마지막쯤 언제까지 계속 구조만 해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잖아요. 세월호가요. 구조를 종료하기 전에요. 그때는 아니 무슨 의미 없는 구조를 하냐 그냥 인양해라 라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작년 11월부터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당시에는 인양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 돈과 오랜 기간과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우리 아들이기에 인양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구조를 빨리 종결해야 된다면서 인양을 외치던 사람이 구조가 종결되자 말을 바꿔서 돈도 많이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위험하니까 우리 그냥 묻읍시다. 우리들 가슴에 라는 논리를 대면서 인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김진태를 묻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다르고 어다라는 말은 안 어울릴 정도로 화가 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이 김진태 의원의 논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왠지 그럴듯하잖아요. 왜냐면 그 맞거든. 사실 그 인양하러 들어간 사람들도 우리 아들 딸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 딸 아니에요? 근데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그 근로하는 노동하는 노동자들 우리 아들 딸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여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정말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그러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일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 김진태 의원이 하는 말이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이들도 우리 아들 딸이지만 얘네들도 우리 아들 딸이야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소린가. 김진태 의원의 이 논리대로라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인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를 고스란히 인양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세월호 선체 인양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막냐 이거죠. 처음에 인양하자면서 인양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세월호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대체 뭐가 있을지 정말로 꼭 인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에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에이. 지금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노가 아, 계속 쌓여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네, 너무 화가 나고요. 또 다른 물타기 보도로 나온 보도가 국민일보 4월 2일자 보도예요. 내용이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키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4월 2일은 유가족 52명이 기자회견 및 삭발을 했던 날이에요. 그것 때문에 언론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가 됐죠. 그런데 선체 인양키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라는 헤드라인이 뜨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다만 인양 계획이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조치라는 비판을 우려해 재보선 이후 공식 발표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럼 아직 공식 발표가 된것 아니니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얘네들이 인양을 보궐선거 전에 하면은 우리한테 선거용 조치라고 비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 이후에 할게. 이 말이 너무 비논리라는 거예요.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하루빨리 인양하라고. 인양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재보궐선거에 이용을 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인양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치 퍽이나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을 의식하고 생각한 것처럼. 생각해서 보궐선거 이후에 인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말장난이네요. 예, 저는 사실상 이거는 인양하지 않는다는 소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거 앞두고 의식해서라도 인양을 하면 좋은 거죠. 그나마 좋은 거죠. 예. 아, 화가 납니다. 아. 그 핵심 행동 방안에 대해서 우리 스테파니가 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4월 2일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이후로 4월 16일까지 헤어로 핵심 행동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4월 4일부터 5일까지 시민 가족 도보 행진이 있고요. 이후에 4월 11일 2차 총 집중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합동 분향식이 오후 2시에 있고요. 오후 7시에 범국민 추모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촛불로 거대한 배 모양을 만드는 추모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를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6일 시행령이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부에 따라서 7일날 4.16 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더욱더 가열찬 투쟁으로 나아간다라는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요. 제가 이4.16 연대 회의를 들어가요. 네. 거기 들어가면은 유가족 그 대책위원장인 분이 같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유가족들의 심경이 어떠한가를 그 회의를 통해서 한번 느꼈는데 인상 깊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유가족들은 되게 절망스럽다. 우리가 정부가 보기에 아, 얘네들을 이대로 두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느낄 만큼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이 세월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느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유가족분들이 1년 동안 농성장에서 그리고 거리를 다니시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민중들의 지지와 응원도 받았겠지만 그와 반대로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특히 이제 이 박근혜 정권의 무관심과 오히려 이 유가족의 뜻과 이반하는 시행령을 비롯한 여러 제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그냥 자식을 잃은 그런 분들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투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유가족들이 정말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또한 이 강력한 투쟁에 밀접히 결합해서 함께 투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그 회의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에 결합하기 위한 의지가 마음속에 있는데도 그 현장에서 결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이정 목사님을 비롯한 코리아 연대 회원 총 12명이 약 3개월가량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저나 스테파니는 이렇게 속이 들끓으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피켓이라도 투쟁하고, 들죠. 그쵸? 투쟁하고, 유임을 뿌리고,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라도 할수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가뜩이나 현장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피 끓는 분노와 유가족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면서 4월 4일 저녁 6시에 농성단의 남성 단원들의 삭발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우리 훈쌤도 지금 삭발을 한 채 함께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훈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그 삭발을 하고 있는 어머님들의 그 절규를 우리 농성 단원들이 농성장에서 다 봤어요. 어떤 농성 단원은 그 영상을 끝까지 못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꺼버리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 농성장의 상황을 저희들이 듣고 알기에 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정부는 장난을 치고 있고 유가족들을 능욕하고 있고 또 함께 싸워야 될 진보 진영이나 국민들 여론은 지금 유가족들의 그 심정만큼은 가지 못하는 또 한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또 이렇게 기독교회관에서 발이 묶여서 농성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해보자 마음이라도 표현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심정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해야만이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끝에 삭발을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들의 그 결의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머리를 자르면 다시 자라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매일 목이 빠지느라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일주기 4.16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서의 어떤 삭발을 하는 과정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또 그 부모들의 그 절규를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또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표현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나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의 하나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런 마음이나마 이렇게 보태려고 지금 함께 삭발한 상태로 기독교회관에서 계속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삭발하신 분들 중에서 물론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아이들이 둘씩이 있어요. 예. 그 유가족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픈데,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그리고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1년 넘도록 그 무엇도 알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속이 터질 것인가, 그런 마음들을 지니면서 삭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세월호 농성장에서 피켓과 유인물을 돌리며 그 농성장에 결합을 했는데요. 동행이 있었어요. 저와 함께 간 친구가 유인물을 막 뿌리는데 그 친구가 키도 좀 자그마하고 젊은 여성이고요. 그리고 손발이 되게 빨라서 되게 열성적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피켓 들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근데 그 유인물을 뿌리는 그 친구를 한 유가족 어머님이 보신 거죠.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마도 본인의 자식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놀래서 피켓을 그 친구한테 맡기고 어머님께 가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네, 손을 잡아드렸는데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 자식만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입고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고 돈 벌면서 내 자식만 생각하면서 살았다. 내가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죄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다 자기 일이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 사람들 다 우리랑 똑같은 아픔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펑펑 울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알기 전까지 그 진실을 알고 나야 내 자식 영정 앞에 가서 내가 펑펑 울지 그 전에는 절대 그렇게 울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하시는데 아 진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저 또한 다른 많은 그 사회적인 의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활동을 한다고 세월호를 대하는 처음의 마음이 잊혀졌던 거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도 하면서 다시 그 처음의 마음을 되살리고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의 그 처절한 마음에 함께 분노하면서 이 세월호 일주기를 맞이하고 이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박근혜가 퇴진돼야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투쟁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생겼습니다. 저도 4월 4일에 광화문에서 집중행동에 좀 참여를 했는데요. 저도 양책사님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피켓을 들고 있는 순간은 제가 어떻게 보면 세월호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얼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겼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세월호 인양이 세월호 인양 문제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까지 하나하나 그 작은 의심도 없이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한동안 노란 리본 달고 다니니까 그래도 나는 세월호 문제 알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다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시 한번 제 반성을 하면서 더 열심히 세월호 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동현 전 의원의 서울 관악을 출마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 4월 3일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에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새정치연합에 대해 무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 확실한 심판,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에서 정당 해산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저의 승리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고 무능한 야당에 대한 회초리를 드는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 먼저 정동영 후보가 출마 선언을 번복을 했죠? 네. 원래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출마 선언을 한 것인데 그만큼 이번 출마와 관련해서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정동영 전 의원의 선거 출마는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한 국민 모임이 정치 세력으로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가 달려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네. 현재 이제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된 조건에서 진보 진영의 정치적 구심체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이거는 최근에 지난 15년 동안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그 진보 정당의 계보를 잇는 흐름이 끊긴 것입니다. 네. 물론 그 정의당과 노동당 기타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들은 있지만 당의 강령상 진보적 대중정당이 계보를 잇는다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술, 종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야 세력들이 발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 모임이 그러니까 이러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6월 창당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보궐선거에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 모임 이름으로 관악을에 직접 출마하면서 국민 모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 그 성공 여부가 바로 국민 모임의 전망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선이라는 그 선거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표방한 것처럼 무능한 제1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진보 대통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하고서는 국민 모임의 정동영 의원, 정의당의 이선의 관악구 구의원 출신인 이동영 관악위원장, 그리고 노동당의 나경채 대표가 거론되고 있고, 또 무소속으로는 그 통합진보당 전 이상규 국회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구도가 되게 복잡한데 이번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야권 연대입니다. 이 야권 연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민 모임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의 진보대 통합이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야권 연대 후보 논의가 진척이 있을 텐데 향후에 또 이런 테이블을 계기로 해서 진보대 통합 논의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게 합니다. 네. 참고로 일각에서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진보진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보대 통합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모임, 그리고 정의당, 노동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 4자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진보대 통합 논의를 시작해서 넓은 틀에 진보대 통합당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에 근접해 있는 정동영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그 선거 이후에 진보대통합은 아주 급속하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야권연대가 이 진보진영을 떠나서 또 새정치연합 후보와 진보연합 후보가 또 야권연대를 이룰 것인가 이 가능성도 좀 하나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당선을 위해서는 이 과정도 필수죠. 후보가 난립해서는 당선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 경험이 이제 작년 730 재보궐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동작에서 출마해가지고 야권 단일 후보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맞붙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았는데요. 좀 평가를 해보자면 이 야권 연대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지지부진하고 뭐 감동 없이 마치 정치 구도상 뭐 이렇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감동 없는 야권 연대다 막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4.29 재보궐 선거에서는 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4.19 재보궐선거가 모쪼록 그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박근혜 퇴진으로 가는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선거 국면이야말로 그냥 당선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투쟁을 위한 선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거는 작년 하반기에 통합진보당이 정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해산이 됐잖아요. 강제 해산이 됐는데 이 통합진보당을 건설하는 과정은 정말 노동자 민중들의 결심과 피땀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진보정당의 역사를 보면. 예. 근데 그러한 진보정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산이 됐단 말이에요. 당이 해산된 이후에 어쩌면 그 공백이 있는 지역에 보궐선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선거야말로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 정도로 강하게 투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선거는 해마다 정해진 날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세월호 투쟁이든 박근혜 퇴진 투쟁이든 대중투쟁을 또 폭발적으로 벌이는 가운데서도 선거는 또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과연 그럼 이번 선거에서 목표는 무엇이냐. 양책사님께서도 말씀 잘 하셨다시피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박근혜 퇴진이라는 더 이상 이런 무능한 정권 그리고 이 유가족들을 능욕하는 이런 정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박근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그 선거 목표를 분명하게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은 결국은 무엇이냐. 야권이 단결하고 단합해서 단일 후보를 추대하고 그 단일 후보를 통해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꺾는 것 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목적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이 재보궐선거가 모두 다 이게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서 그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보 진영의 공백, 정치적 구심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 진영의 구심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통합진보당이 정권의 탈함에 의해서 해산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과 동시에 그 대안을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내놓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분명하게 함께 합의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가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향후에 우리가 그 대안을 만드는 데서 함께 모색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 일정들을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보 정당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진보 세력은 분열이 되면 망한다라는 거 이제 우린 모두 다 알만한 때는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진보 대통합 논의가 잘 진행이 돼서 향후에 진보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큰 틀의 진보적 대중정당이 꼭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1주기 투쟁을 중심으로 이란의 핵협상 타결과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선언과 국민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바야흐로 투쟁의 계절이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투쟁의 계절에는 투쟁을 해야죠. 네. 투쟁의 계절이니까. 그럼요. 네. 너무 도돌이표 같았나요? 아니요, 좋아요.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 마음속에 쌓이는 여러 울분들, 분노, 그리고 고통. 박근혜 정권과 나 둘 중에 하나의 사생 결단을 내려야 하는 지금의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고통 속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싸워서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투쟁의 계절에 우리 인턴 스테파니를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거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